여보세요? 저 비행기가 늦어져서 2시에 도착할 거예요. 그럼 저녁 때 만날 수 있겠네요. 이따가 봐요. 그러지 말고 공항으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?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.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. 기다리세요.